하비층 통도사에 잠이 들고 보살 문결 사이로 어린 홍매화야 가슴 설레던 첫사랑 내님은 오시려나 정성산 철쭉꽃이 지기 전에 지기 전에 우리 만나요 아, 아 나를 두고 가신님 못 잊어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 뻐꾸기 울어 울어 봄을 보내면 철쭉꽃 꽃비 되어 꽃비 되어 내 가슴에 내린다 꽃바람 타고 오시나 따라오시나 나학동강 하늘가에 노을도 반갑구나 정성산 철쭉꽃이 지기 전에 지기 전에 돌아와줘요 아, 아 나를 두고 가신님 못 잊어